한 털에 뽑아져 나갔다. 굽어진 홀은 퍼져가겠다. 바닥에 닿는 긴 팔이 짧아져 거대한 몸이 얇아져 간다. 야구공 두뇌가 농구공 두뇌로 흩어진 생각이 뭉쳐간다. 먹을거리가 없어진다. 만들거리만 많아져간다. 부족하지 않지 다진 과거에 비어서 이제 없애버려 자지 않아 내 머리에 그 재미없는 Revolution.